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수리아 언론들이 특집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그에게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 책동 속에서도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다지시었으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놓으신 데 대해서 칭송했습니다. 방송은 경야한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날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함께 방영했습니다. 중앙 라디오 방송은 시세의 선군 영장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는 특별 보도를 했습니다. 산하통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김정일 영도자 개설한 혁명 생애의 전기간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수호하고 빛내시었으며 조선이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들인 알바하스, 티슈린, 알사우라는 김정일 영도자의 탄생 75돌을 맞이하는 조선 등의 제목들로 위대한 사상 이론가 불세출의 대성인의 업적을 격찬하는 글들을 편집했습니다.